폭력당해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중국 동북 삼성에 계시는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 북한 이탈 주민 여러분, 그리고 러시아에 계시는 북한 노동자 여러분들, 주 안에서 사랑의 문안 올려드립니다.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입니다. 103세에 영면한 호서대학교 명예총장 강석규라는 분의 고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에 95살 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이 65세 은퇴하시고 남은 삶은 덤이라고 여겨서 그저 죽음을 준비하며 한가롭게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뜻밖에도 30년을 더 살고 나서야 남은 30년의 지난 세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요즘 대한민국 사회 100세 시대라는 말 대중적으로 널리 퍼져 있죠. 그리고 앞으로는 110세 노인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갈렙을 생각해 봅니다. 나이 80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며 담대히 새로운 꿈을 향해 나갔던 갈렙처럼 은퇴 후에도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열심이 있으시다면 평균 100세의 삶을 살게 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그런 세대임을 믿습니다. 호산나 중창단의 음성으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생명 주옵소서. 복음의 메아리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북한 고려의학을 통해 건강상식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 지키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건강까지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의사 김지은 원장님 그리고 한꿈교회 담임 목회자이시자 북한선교에 힘쓰고 계시는 임용석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뭐 절기상 우수가 지났습니다. 24절기를 북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대한민국 분들보다는 좀 더 친숙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우수 이제 경칩까지 지나면 아 이제 따뜻하다. 봄이 온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따뜻하게 되면 뭐 몸도 따뜻하지만 또 마음도 따뜻해지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바야흐로 이제 뭐 봄이 네.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개로 해서 뭐 1년 친다면 이제 봄에 들어서니까 또 의미 부여를 좀 해봅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한 해의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새해 결심들, 뭐, 북에서도 새해는 뭐, 결심 같은 거 이렇게 좀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음력설, 뭐, 양력설 지나고, 음력설 지나고, 뭐, 또, 이렇게 봄이 올 때, 그때까지도 계속 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은 2월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설날이 여러 가지 계획들, 1년 동안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사실 많이 세우거든요. 그렇죠. 예. 남한에 오니까 남한에 또 작심삼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반갑습니다. 작심삼일 네. 말 쓰시는군요. 네, 써요. 아하. 네.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 내가 설이 되면서 했던 이러저런 결심들을 끝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말 얘기들이 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작심삼일이든 어쨌든 새해를 맞으면서 새롭게 결심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게 금년. 그렇죠. 금주.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금년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는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사실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됩니다 하는 금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탈북민 사역 하시면서 북에서 오신 분들 특히 이제 남성분들 어떻게 담배 많이 피우시나요? 보시면. 그렇죠. 많이 피웁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 어떤 마음 이런 힘든 분이 있으면 거의 하루에 한 갑 정도 네. 피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뭐 금연 금주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조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북에서 오신 성도분들한테 뭐 술 마시지 마십시오.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이게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애둘러서 좀 권장을 하시는 편이세요? 이미 그분들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습관을 좀 들이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북에 계신 분들도 뭐 나쁜 건 다 아세요. 그렇죠. 꺼내야 된다는 건 다 알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신년맞이 다짐으로 뭐 여성분들은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살을 빼는 게 가장 많을 테고 이제 남북 할 것 없이 이제 금년 결심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이 가족들을 위해서도 사실 이게 뭐 혼자만 나쁜 게 아니라 간접흡연이 더 몸에 해롭다라는 네, 이야기들을 그렇습니다. 또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더더욱이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도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정말 집에서 담배들을 많이 피우셨어요. 많이 피웠죠. 북한에서 뭐 집에서 담배 연기 나면 어소리굴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군요. 하여튼 피워대니까요, 남자들. 뭐 요즘은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뭐 집에서 담배 피우는 건 거의 뭐 그 거의 없죠. 없죠. 예. 뭐 가장이 집에서 담배를 피운다. 그는 뭐 출퇴 대상이에요. 상사요 탈권을. 그거 뭐 쉽지 않습니다. 요즘 네. 분위기가 그런데 금연 정말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아무래도 하긴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연은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 남성분들은 뭐 남성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한국에서는 여성분들도 담배를 피우는 경우 종종 있기는 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 북한은 사실은 여성들 담배 피우는 거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주로 북한에서 남성분들이 뭐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럴 때 담배를 좀 피우고 있고요. 남성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냥 한 모금 쫙 들이킬 때 한 모금 쫙 네. 그 느낌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게 오히려 그러면서 담배를 반드시 내가 피워야 된다 하는 이런 막 얼토당토한 이런 막 그 논리를 막 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담배를 피우고 난 다음에 그 담배 속의 니코틴이나 이런 나쁜 물질들이 몸속에 흡수되고 그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 건강에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마냥 억지 부릴 일은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정말 많이 피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조선중앙TV 보면은 북한 최도 지도자도 항상 끼고 있어요. 네. 무슨 말을 해도 아이 항상 이렇게 그 검지랑 가운데 맞아. 이제 중지에 네. 항상 끼고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뭐 미사일 올라가면 막 이렇게 막 포옹하면서 막 이렇게 막 맞담배를 허락하노라 막 이런 식으로 지도자부터가 뭐 굉장한 애연가기 때문에 아 북한 분들이 담배 정말 많이 피우시겠다 어림짐작을 또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만큼 구입하기가 또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겠지요. 아 그 구입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 또 담배 재질도 한국과 좀 다르고 아무튼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성들도 피우지만 북한은 오직 거의 뭐 99%는 남성분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또 아주 어렵게 구해도 그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낙후하거든요. 그래도 아무튼 구해서 피우더라고요. 어떻게 다를까요? 북산 뭐 대한민국 저도 담배 잘 몰라서 그렇죠. 예,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제가 그냥 우리 아버지나 이런 뭐 오빠들이 피우던 걸 생각을 하게 되면 북한 담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한국이 일반 담배처럼 뒤에 여가봉이 달린 한국은 모든 담배가 뒤에 여가봉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담배 북한에서는 일종의 고급 담배에 속하고요. 두 번째는 여가봉이 안 달린 그냥 일반 담배. 예, 그건 일반 사람들이 피우는 걸로 돼 있고 그 외에 그냥 신문지에 말아서 피우는 것. 예전에 노인분들이 곤방대 같은 데다 이렇게 굵게 말아서 이렇게 피우던 그렇죠. 그렇게 피우는 담배.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북한에서 그 필터링이 달려 있는 이런 담배는 굉장히 고급진 담배이기 때문에 어디에 뇌물을 주거나 예, 이럴 때 많이 사람들이 피우죠. 그렇죠. 네. 뭐 예전에 개성공단에서 오래 사역했던 목사님 그 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입출입할 때마다 그 이제 알아서 그 대한민국 담배 뭐 보루씩 가져와서 알아서 그렇게 또 이렇게 줘야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선물이죠. 그렇죠. 예. 참 나쁜데. 예. 담배 그렇습니다. 이렇게 북한 뭐 조악한 담배도 있고 뭐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여과봉 대면서 필터라고 하죠. 필터 예. 담배 종류가 굉장히 열약. 한 것 같은데 좀 조잡한 수준의 그런 담배들을 네. 태우시는 것 같은데 근데다가 그 잎사귀를 말아서 피우는 거는 사실 네. 필터링도 없고 또 일반 필터링이 없는 담배라 해도 정제가 되고 조제돼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과 달리 그냥 잎사귀를 신문지나 이렇게 말아 피우는 거는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고 그렇군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거는 독초 있니? 하게 되면 독초라고요. 예. 예, 독초 나왔습니다. 예, 그 말아서 피우는 담배를 독초라고 이야, 사실 뭐 필터, 그러니까 여과봉을 끼우든 뭐 없이 피우든 예. 뭐 백해무익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담배 이야기 저희가 뭐 중독, 금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담배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중독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신체 변화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담배가 건강에 정말 안 좋다 하는 건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대체적으로 다 알면서도 피우긴 하는데요. 우선 담배는 코나 기관 등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나 구강 질환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 질환도 이렇게 그냥 단순한 이런 질환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암. 그렇죠. 구강암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기관지암 이런 것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과 피우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나눠볼 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한테서 암 발병률이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8배 이상이 높은 걸로 예, 나와져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흡연하시는 분들 많이 발생하는 암 뭐 뭐니 해도 폐암이겠죠. 네. 주로 폐암이 제일 많죠. 예, 폐암 발생률이 가장 높긴 한데 그 모든 이런 그 기관지 또는 흡연으로 암이 발생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무래도 폐암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정말 그 암 환자를 관찰할 때 가장 치명적이구나 무섭다 아 저거는 싫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한 암은 사실 구강암이에요. 그렇군요. 아이고 그렇군요. 예. 예전에 막 대학 다닐 때 그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그 프로이트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스트리아 그 학자. 씹는 담배를 그렇게 많이 그래갖고 그 사람이 말년에 구강암에 걸려서 엄청 고통스럽게 죽었다 막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구강암인 것 같아요. 도대체 네. 얼마나 치명적인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또 경계를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그 구강암이 정말 치명적인데요.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를 할 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몸의 저항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항암제가 그렇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독성이 강한 이런 항암 치료를 신체가 받아내기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신체 저항력이 높아야 되고 그러려면 이 사람이 영양가 높은 음식들을 잘 먹어야 되는데 구강에 암이 생기고 구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입안으로 아무것도 넘기거나 삼킬 수가 없으니까 항암 치료를 제대로 받아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예,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예,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또한 이 구강이라는 거는 코라든가 귀하고 연결이 되고 코하고 귀는 또 뇌하고도 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를 뿐 아니라 귀에 생기면 이게 이렇게 불어나고 코에 생기면 코가 이렇게 불어나고 이러면 그냥 보기에도 얼굴이 정말 아 흉측하다 하는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지러지고 보는 사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게 돼요. 구강암이 생길 경우에는. 그게 원인이 바로 담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구강암 귀나 코로도 전이 돼서 이렇게 그다 고통까지 네. 암 무서운 거 뭐 북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시지 네.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이 질병 폐암과 또 구강암의 선봉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담배 이외에도 사실 뭐 좋을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질환들이 또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문제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현대인들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최근에 뇌졸중이죠. 예. 뇌졸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또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흡연이에요. 예, 뇌졸중 전문의들이 그 말에 의하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99%는 뇌졸중에 걸린다. 이거는 뭐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 과연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 그 흡연하고 담배하고는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또 담배 속에 있는 니코틴은 치아 수명도 굉장히 줄여요. 예, 그리고 성욕도 감퇴시키고 피부 질환을 또 발생시키고 이런 정말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러저러한 고통을 함께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담배 해독성 뭐 지금 아주 자세하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는 알면서도 피우신다는 건데 어떻게 해야 이거 뭐 사실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뭐 목사님도 뭐 잘 모르시겠지만 안 피시니까 네.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슨 뭐 이렇게 뭐 공익 광고도 네. 많이 나오고 네. 뭐 이렇게 금연 프로그램 같은 것도 굉장히 대한민국 그래도 잘 돼 있는 편인데 네. 부에 계신 분들은 이거 순전히 자기 의지로 끊는 거 외에는 사실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한국에도 많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의 해독성이 안 좋다 하는 것도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거든요. 그건 바로 의지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담배를 금연을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의지다. 이렇게 좀 무책임 없는 그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북한도 뭐 한때는 뭐 금연을 위해서 뭐 전자담배 계기 처음에 나올 때 되게 신기했었어요. 아 있었군요. 예, 그게도. 전자담배라는 것도 있어? 이러면서 전자담배도 있었고 또는 사탕을 먹는다든가 껌을 씹는다든가 또는 담배 해독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선전을 하고 유인물 같은데 보게 되면 담배가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연필처럼 그 그렇죠. 담배가치를 사람의 심장이 이렇게 겨누는 유인물도 나왔어요. 굉장히 무서운 그 유인물이잖아요. 얼핏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도 생각하고 가족도 생각하고 특히 자기와 자기 가족이 함께 살아갈 다음이 그 미래를 생각한다면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끊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애초에 발을 들여놓지 않아야 되는 네. 게 제일 중요한데 북한 남성들은 언제 처음 담배를 배울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게 글쎄요. 보통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그렇겠죠. 중학교 가게 되면 배우죠. 아니 네. 청소년들이 담배를 예 네. 문제가 안 됩니까 그게? 문제가 당연히 되죠. 문제가 선생님들이 당연히 뭐 몽둥이로 좀 아유 몽둥이로 뭐 한국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북한은 몽둥이로 후려칩니다. 그리고 뭐 휴식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게 되면 뭐 화장실도 선생님 가끔 가서 검열을 하거든요. 북한도 똑같네요. 그럼요. 손도 이렇게 보고 뭐 손톱이 노랗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담배 피우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야, 이게 참 청소년부터 이렇게 담배 중독되면 정말 곤란한데 고려의학적으로 좀 중독을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또 있지 않을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마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아, 네. 다시마. 예. 네. 다시마는 그 각종 암을 발생시킨 건 물론 전이 되는 것까지 굉장히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예방과 치료 효과를 함께 할 수 있어요. 다방면적으로 다시마는 좋고 또 그 암 치료를 하면서 다시마와 관련된 이런 식사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다시마가 발암 물질이 흡수되지 못하게 하고 니코틴이 흡수된 걸 이렇게 배설시키는 역할도 하고 아무튼 북한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그 식품이 아닐까 이게 구하기도 쉽고 바다를 끼고 있는 북한 상황에서는 다시마를 구하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한테 담배와 관련돼서 중독을 해소하는데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그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음식이 다시마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다시마는 보통 북한에서는 바다가 많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서 건져서도 먹고요. 쉽게 구할 수 있죠. 예,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말린 것도 많이 팔기 때문에 맹고 먹어도 되고 뭐 튀겨서 먹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섭취하면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워낙 습관성이라 금연하시는 분들 보면 손을 가만히 못 있으세요. 네. 뭐 볼펜을 막 미친 듯이 굴리신다거나 뭘 계속 이렇게 대신 그래서 뭐 담배를 끊으면 살이 찐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것도 그렇죠. 뭔가 자꾸 이렇게 먹어야지만 좀 이렇게 좀 입이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도 마약 중독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뭔가를 막 하지 않으면. 그렇군요. 그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예, 꼭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마를 좀 말려다가 그냥 좀 이렇게 생각이 좋죠. 나실 때마다 주기적으로 씹으시는 게 네. 좋은 방법입니다. 네, 좋네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참 이 금연 중독 또 이제 언젠간 한번 저희가 다뤄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아, 담배도 담배지만 지금 뭐 빙도 얼음 물뽕 뭐 지금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 중독 그리고 이것을 이 사슬에서 끊고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북녘당을 위해서 우리 남한 성도들 많이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성경에서는 사실 담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어떤 중독 우리가 뭐 점잖게 얘기하면 뭐 기호식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 시대 때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중독을 가져오는 이런 음식이나 어떤 기호식품을 즐기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포함이 됩니까, 목사님? 뭐든지 지나치면 중독이 되는 거죠. 네. 그 사실은 이제 담배를 피울 때 담배 맛, 그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생 뭘까요?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진한 맛인데 사실은 담배 맛보다 더 맛있는 맛이 있습니다. 그 시편 119편 앞에 3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나이다. 그 저는 이제 힘들겠지만 담배를 생각할 때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좀 깊이 있게서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든지 기호식품이라도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지나치면 몸이 해로우니까 항상 주님을 이름 좋겠고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하자는 게 제일 좋겠고요. 하신다면 좀 말씀과 함께 또 그리고 또 제가 또 경험 삼아 두 가지는 눈물입니다. 그 제가 담배를 끊으신 분 우리 북한분을 보니까 그 아기가 아빠 아빠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좋은 방법인데요. 아빠 그거 안 돼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또 이제 그 아내 눈물 그래서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족의 눈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가족 사랑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꼭 강한 의지만으로는 사실 안 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말씀이 또 어찌 그리 단지어 이 표현 꿀보다 네. 더 달다 하신 이 말씀 사실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달고 오묘한 네, 그 말씀 네, 네, 네, 네. 거기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찬송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아니 말씀 읽는다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나? 라고 이렇게 의문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 성경 자체를 뭐 구하는 것이 거의 뭐 목숨을 걸어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시긴 하지만 극동방송을 계속 지속적으로 청취를 하시면서 이 말씀의 오묘한 맛에 빠져드신다면은 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주관하시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마약까지 마약이 워낙 또 많이 지금 애착이라고 이렇게 점잖게 표현들을 하시지만 너무나도 북한 사회를 지금 올가매고 있는 사단의 어떻게 보면 악마의 만나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벗어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강하게 해보게 되고요. 끊으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 끊지 못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만 이게 바로 인간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네, 목사님. 맞습니다. 네, 네.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알면서도 계속 짓게 되는 어떤 죄에 대해서 사람이 아, 역시 난 안 되나 보다. 아, 나는 쓰레기야. 막 이런 자기 네. 혐오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시도를 네. 하다가 네, 금년을 시도했다가 실패 하시는 분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마 열을 했는데 막 네, 다시 네. 막 미칠 것 같아서 다시 해서 네. 시작을 아, 역시 난 안 되는구나. 네, 네, 맞습니다. 이런 성도들, 이런 의지가 자꾸 무너져서 이제 더 낙심하시는 분들. 네, 네, 네.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일단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라. 아, 인정하고 네.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하니 너희들도 그렇하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이 그 머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내 뼛속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묵상, 깊이 있는 묵상이죠. 생각의 힘인데 좀 더 이런 말씀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좀 다시 한번 되새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그 진국이 정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와 죄를 끊으시는 또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인정하고 그룹하신 선원님을 의지하는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네. 성령님의 우리 거룩한 전으로서 그것을 자각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 하면 안 돼! 했을 때 끊었다는 그 이야기가 그 사랑에서 비록된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남의 애가 아저씨 그거 하면 안 돼! 이러면 누가 그거 끊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내 사랑하는 자녀의 강구에 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뭐 엄청난 의지를 발휘해서 네네네, 공연을 맞습니다. 하신 걸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지극해지면 그게 또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시 담배는 끄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양한 세상에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새벽에 중독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계시다면 목사님 이 순간 좀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과 그에 많은 우리 동포들을 좋지 않는 그러한 금년과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는 그런 중독으로 말미암아 얼음당하신 분이 많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이시니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신 곳이기 때문에 더럽힐 수가 없는 곳입니다. 더럽힌 자는 하나님을 멸하신 것이 있으니 우리 모두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중독은 질병이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또 잘못된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바꾸어서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프로그램은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송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없네. 나를 정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김요한의 음성으로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영광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본문 먼저 함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물론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안일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구원이 아닙니다. 위대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구원입니다. 위대함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려면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핍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엔 무엇 때문에 박해를 당했고 지금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까? 첫째는 일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직업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석수일을 한다고 합시다. 돈을 많이 주겠다고 어떤 분이 와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요사이도 예수 잘 믿으면서 할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 일할 것인가? 신앙을 위해 돈을 포기할 것인가? 초대교회는 일보다 신앙을 선택하기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사회생활입니다. 예수님 당시 연회는 주로 이교회 신전에서 가졌습니다. 그들은 먼저 술 한 잔을 따라 신들의 영예를 위해 부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는 식사 전에 기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회식에 참여할 것인가? 함께 어울리고 단합과 교제를 위해 술을 함께 먹어야 하는가? 그 당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교제를 잃더라도 단호히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셋째는 가정생활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교의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제사의 문제는 가족 간의 갈등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오해나 모략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자들을 식인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사는 말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자는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신자들은 아이들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는다는 소문이 좋습니다. 또한 신자들을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음란한 자들로 비난했습니다. 매주 모이는 모임을 아가페의 모임, 즉 사랑의 연애라고 했는데 그 사랑의 모임에 대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하라. 리도 당시에 로마시에 불을 질렀습니다. 여론이 나빠지자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이 했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자들이 핍박을 받고 죽어갔습니다. 다섯째는 정치적인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점령하고 지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방안이 바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황제 숭배입니다. 누구나 1년에 한 차례씩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형상을 예배하기 위해 나가서 향을 피우면서 가이사는 주시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신자는 가이사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증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 아래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의 삶이 자신들과 다르기에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두 악한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즐겁고 기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즐거워서 펄쩍펄쩍 뛰는 기쁨입니다. 왜 고통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핍박 자체는 절대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핍박으로 주어지는 복과 그 의미와 결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핍박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핍박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는 장차 큰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만도 감사한데 상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는 좀 고통을 당한다 해도 이 세상은 사실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곳입니다. 장차 누릴 천국의 즐거움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 앞당겨 쓸 수 있는 자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인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옵니다. 셋째는 핍박을 받음으로 우리는 선자의 반열에 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디 끼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삶입니까? 현재는 이 땅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을 참고 견딜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주어지는 여러 가지 힘들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통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분당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31-704-2107, 031-704-2107번 분당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0-011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침 채플 시간에 두 달가량 방송국에서 업무를 도와주고 또 직업 체험을 했던 산학협력생이라고 하죠. 그 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준비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줬던 일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두 달 동안 방송사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감동과 감사의 마음들, 그리고 웃으면서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들었던 느낌은 이 청년들에게 우리가 정말 좋은 미래를, 더 나은 내일을 선물해줘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좋은 일자리, 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더 좋은 환경들, 꿈을 성취할 수 있는, 도전하고 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들이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저 순수한 미소와 저 순수한 믿음을 세상의 세파에서 좌절하지 않게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세대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새벽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 미시적인 관점에서 내 자식, 내 가족만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 이 세대들이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 주시는 새벽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1일 화요일에 보내드렸습니다. 복음의 메아리,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누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내 힘입어 어렵지 않아.